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선군 용령용도의 첫 자국을 새기신 56돌세 즈음에서 러시아 신문 리바크 사할리나 18일부가 그이의 태양상을 모시고 특집했습니다. 신문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사진문은 경의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을 모셨습니다. 신문은 그래서 선군 조선의 영원한 태양이신 김정일 동지께서는 선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셨다고 하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어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용도사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